김일성 주석 회의고 인도네시아 위원회와 이집트 위원회가 최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. 회고 위원회들은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회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김일성 주석 회고 위원회가 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김일성 동지 회고 파키스탄 전국위원회가 카라치에서 최근 결성됐습니다.